HUBS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본인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저희 방송국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국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64기의 청일점이죠. 헙스의 든든한 엔지니어 김태환 국원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김태환 국원은 처음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방송 국원들에겐 태환 국원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글을 봤을 때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서 국원들을 당황케 하기도 하고 철없이 해맑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좀 특이한 아이가 들어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는 누구보다 방송국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흔히 금쪽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진 않을까? 이상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태환 국원을 오해하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죠. 시한폭탄 같던 그는 대체 어떻게 국원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국원이 됐을까요? 조금 투박하더라도 그의 진심을 우리는 느꼈기 때문이에요. 도울 일이 생기면 괘념치 않고 와주고 말은 거칠어도 항상 국원들을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방송국 대표 금쪽이 갔던 그는 어느새 도시공학과 부학생회장이 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됐죠. 그가 요즘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책임감이라고 해요. 다수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건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이란 거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고 뭐 하나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요. 저희는 항상 태환 국원을 응원할 거니까요.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지금이 지나면 한층 더 성숙해져 있을 거란 건 틀림없으니까요. 마냥 웃기기만 하고 철없어 보이는 태환 국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진지한 사내랍니다. 적어도 그가 진심인 것에 있어서는요. 태환이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바로 이 컴퓨터였다고 해요. 그는 어릴 적부터 기계를 너무 좋아했대요. 혼자 카메라도 사보고 요리조리 돌려봤다고 하죠. 그러다 고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가끔 창의적 컴퓨팅 수업을 듣다가 막힐 때면 태환 국원을 부르곤 했죠. 그가 기술부의 엔지니어가 된 계기도 그의 못 말리는 기계 사랑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재밌고 카메라로 다양한 것들을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해요. 여담으로 태환 국원은 도시공학과인데 성적에 맞는 과를 고민하던 중 커리큘럼에 컴퓨터 공학 수업이라는 글자에 혹해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의 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고 해요. 그가 맡고 있는 인터넷 방송부장이라는 직책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 말이에요. 저는 용돈 받을 때 말고는 숫자는 쳐다보기도 싫던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 새롭게 생긴 꿈은 방송국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태환 국원처럼 마음을 담아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경험들을 하다가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정말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들꽃입니다. 저희가 처음 태완국원을 마주했을 땐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를 제대로 알고 나니 응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느샌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있는 힘껏 응원해봐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